경애하는 최고 령도자 김정은 동지의 불후의 고전적 노작,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 동지 당의 위협은 필승불패이다를 태양절의 즈음에서 민주권고 CD 출판사에서 단행본으로 출판했습니다. 노작 발행식이 최근 출판사에서 진행됐습니다. 발행식에는 민주권고공산당, 민주권고주체사상연구 전국연회, 민주권고조선친선 및 연대성협회, CD 출판사의 인사들과 군중이 참가했습니다.